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잃니다. 아우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우연히 눈을 떠보니 이 세상에 태어나 있었고 하필 네가 있는 곳이었다. 서서히 몸에 배버린 사소한 습관들이 내게로 가는 길을 내게 알려줘.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잃니다. 아우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보통의 사람도